청년돌 역대의 자력자강 성과 좋은 시애가 평양의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있었습니다. 석도전 청년돌 역대 지도국과 828 청년돌 역대 관리국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모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자강역 제1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수단 및 교양 자료들과 함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우위 있는 중요 대상 고은서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 창안 도입한 많은 솔비들과 기공구들,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출품했습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관계부문 1군들, 청년돌격대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왔습니다.